Obstuse.대학교 학군단에서 65기와 66기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학군단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면서 장학금, 취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안내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주최하는 기획특별전 시멘트 모멘트와 연계된 영상 콘텐츠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접수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입니다. 박물관 이메일로 시멘트, 콘크리트를 주제로 한 영상 콘텐츠를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김홍도 미술관에서 단원 김홍도의 학술연구 과제와 관련해 공모를 진행합니다. 개인 또는 최대 3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원 가능합니다. 공모 접수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영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권 씨의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송환을 언제까지 연기할지는 밝히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임금 근로자의 2024년 임금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의 경우 일시적 성과금 형태로 보상화돼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성과급은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2022년 임금은 최근 20년간 157.6%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의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과 방화 테러를 벌인 용의자들이 하루 만에 전부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가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00명을 훌쩍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도주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푸틴 대통령은 용의자의 배후를 우크라이나 쪽으로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추가 공범을 찾아내기 위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2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연아, 기술의 윤세연, 담당의 김준영이었습니다.